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 만년 바쁘지 말고 난 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던데 내가 더 사랑할게 또 내겐 제1인 사랑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손에 물을 묻혀도 눈에 눈물 절대 안 묻혀 넌 나의 반쪽 가슴 난 너의 반쪽 가슴 되어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널 사랑해줄게 시간이 지나서 주름이 늘어나도 꼭 지금처럼 너와 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소리로 반겨주는 짓 내 말랐던 내 맘에 내려주는 비 사랑이란 참 의미가 담겨있는 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끈 너와 나의 만남은 천생연분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오직 평생연분 평생을 살아